백두산 졸세비인들의 현지지도 사적비, 만대의 길이 빛나라 선군 총대의 고향이어가 평촌혁명 사적지에 건립되었습니다. 준공식이 7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평촌혁명 사적지에는 해방된 조국당의 첫 병기공장의 토존을 잡아주시고 군수공업의 처행길을 진두에서 헤쳐가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수 동지의 애국혼신의 자옥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으며, 사적지를 선군사상교양의 위력한 고점으로 꾸려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 있습니다.